경의하는 김종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창건 이륜 한돌세에 점해서 중국 항일혁명 열사 장우라 동지의 가족 1조 5호 히로시마 현민의 회와 나이지리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8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.